매일 아침 사랑해로 시작했던 날들, 매일같이 너를 위해 들려주던 노래, 매일같이 함께 갔던 그 겨울의 카페, 달콤한 칵테일 달콤했던 순간, 사랑했던 그 겨울. 사랑했던 그 겨울은 변함없이 찾아와. 그 겨울의 크리스마스 저기 산타클로스 한 종씩 장갑을 끼고 걷던 가로수길 그대로인데 다 변함없는 네가 없어. 얼음보다 차가운 손 내게 녹이면 사람들이 우리 둘을 질투했는데 네가 없어. 무채색이 돼버린 우리 수채화, 같이 했던 약속, 같이 했던 믿음. 문득 네가 만든 나를 닮은 눈사람이 생각나. 나를 닮은 눈사람처럼 뜨거웠던 우리 사랑도 녹아버렸나. 얼음 조각처럼 조각나버린 사랑, 내 눈물처럼 쏟아지는 하얀 눈을 너도 보고 있겠지. 눈보다도 빛이 났던 한때, 허나 지금 내 왼손에 너와 나의 사진, 오른손에 너와 나의 차가운 커피. 잊어야만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데 그렇게 힘든 내 앞에 왜 나타나지 않는 건데. 10년 100년 죽어도 널 못 잊어. 사라지지 않아 내 머릿속에 너뿐, 내 가슴속에 너뿐. 사라지지 않아 널 기다리나 봐. 이런 내가 싫어진 만큼 네가 좋았어. 내 나쁜 버릇까지 난 다 좋았어. 난 너를 믿었어. 알면서도 속아줬던 너의 거짓말까지 다 믿었어. 내게 있던 모든 상처 모든 아픔까지 가져갔던 내게 어떻게 이런 아픔만을 안겨줄 수 있어. 그래도 안아줄 수 있어. 널 아껴줄 수 있어. 돌아와 늘 계속되는 혼자만의 넋두리. 조각나버린 심장, 이별 없는 사랑만을 바래왔건만 이제 남은 거라고 니 껍데기와 희별을 따는 망각. 착각 또 환각, 네 곁에 나라는 착각, 내 곁에 너라는 환각. 놓쳐버린 순간, 무심코 흘려보낸 행복했던 순간. 더 사랑할 수 있었어. 끝내 터져버린 원망 절망, 남에 대한 실망, 모조리 사라져가는 낭만. 너를 부르는 사막 같은 갈망, 다 끝난 사랑을 외치는 내 속마음. 염치 없이 자라나는 너를 부르는 욕망. 사람은 모두 똑같지 못 나라고 다르겠어. 절벽 끝에 매달려버린 내 사랑이 떨어져. 사람은 모두 똑같지 못 너라고 다르겠어. 절벽 끝에 매달려버린 내 사랑은 죽었어. 사랑으로 거쳐왔던 우리 사랑이 거쳐가는 안개처럼 사라져만 가네. 누구보다 뜨거웠던 우리 사랑이 뜨고 지는 노을처럼 다 들어만 가네. 누구보다 뜨거웠던 우리 사랑이 뜨고 지는 태양처럼 다 들어만 가네. 뜨고 지는 태양처럼 타오르다가 그리움과 미련에 끌린 채만 남았네.